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압록강의 노래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륙님의 저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자나깨나 수륙님을 생각합니다. 깨면 그 품 찾아 달려갑니다. 아 수륙님, 잠이 들면 품에 안긴 꿈을 꿉니다. 아 수륙님, 한 평생 바치시오 키워준 그 품이 하도 그리워. 아 자나깨나 생각합니다. 수륙님을 생각합니다. 전우의 밤 때도 그려봅니다. 아 수륙님, 훈련길을 고를 때도 불러봅니다. 아 수륙님, 한 평생 바치시오 안겨주신 사랑 참아 못 잊어. 아 자나깨나 생각합니다. 수륙님을 생각합니다. 사회주의 빛내갑니다. 아 수륙님, 한 평생 바치시오 물려주신 그 유산 하도 소중해. 아 자나깨나 생각합니다. 수륙님을 생각합니다. 아 생각합니다. 수륙님을 생각합니다.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